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단체 7차 대회에서 하신 개회사의 전문을 이탈리아 잡지 라보체 6월호가 게재했습니다. 잡지는 조선노동단체 7차 대회 소식을 함께 편집했습니다.